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그이 따라 나갈 때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윤신 작곡인 가요 그이 따라 나갈 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민들의 크나큰 기쁨과 한없는 자부심을 민족적 색채가 진한 음악 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민요풍의 노래입니다.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 인민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높은 신뢰와 칭송의 마음, 그이만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한결같은 충종의 마음을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요의 1절과 2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용도자로 높이 모시요 우리 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고 꽃피는 삶이 있으며 후대들의 번영할 미래와 민족의 찬란한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3절에서는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몰아치고 천만대족이 밀려온데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요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것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밝고 흥겨우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짙은 노래의 선율은 우리 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인 듯 첫 시작부터 폭넓고 환희적이며 기백 있는 증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선율은 후렴 부분에서 안딴 장단을 타고 이강음적인 리듬에 기초한 뚜렷한 조약 진행으로 반복하여 흐르면서 량만적이고 활력이 넘친 양상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와 같은 저약 진행을 손율 마감에 다시 한번 변형 반복하여 줌으로써 손율 흐름의 박력과 생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율 진행은 민요 오음계 조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하여 그 정서에 있어서 민족적인 색채를 뚜렷이 살리고 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의 사상을 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통속적으로 받아안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오늘은 또 한 분의 졸세위인이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며 더 높이 올려갈 것입니다. 다음은 가요 동해본쪽 소해본쪽 빨지산 시기로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동해본쪽 소해본쪽 빨지산 시기로다. 이 노래는 조국 당후의 민족만대의 번영을 예고하는 고창한 창조의 역사가 굽이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현지 지도를 빨지산식 강행군으로 특색 있게 노래한 윈칭송의 명곡입니다. 주체 97, 2008년에 창작된 가요는 이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아 이어오신 장장 수만리에 달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자신들의 마음을 얹어보며 북받치는 격정을 토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생동한 형상적 시어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이어진 열차 행군과 높은 용, 험한 산발, 흙먼지와 오름길로 이어진 야전차 행군으로 북변의 공장길과 서해의 농촌길, 험준한 전선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 석구치는 윈칭성의 열정은 3절 가사에서 배로 증가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혼신의 강행군 노정국에 충정의 일념을 새기며 비약과 번영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리는 우리민들의 투쟁 모습을 형상적으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렴에서는 빨지산식이라는 형상적인 시어로 조국의 번영을 위한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을 오버이 수령님의 염원을 이 땅 위에 현실로 꼽히오시는 위대한 인간, 열렬한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 주제적 내용은 신심과 낭만, 희열과 격정으로 충만된 특색 있는 음악 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도대저에서 전개되는 가요의 선율은 옥타브 우의 높은 음고에서 시작됨으로써 처음부터 종수조 앙량감을 한껏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격동적인 가사 형상과 낭만적인 음악 형상을 통해서 저국의 대지를 주름잡아 달리신 우리 장군님은 빨지산 김대장의 숭고한 넋과 기상을 그대로 재현하신 졸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룡장이심을 힘있게 선언한 특색있고 품위있는 성가작품입니다. 가요는 오버이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애국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사를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며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위인 성가로 높이 올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